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노래 동무유 구사랑 노래 부르자를 들으시겠습니다. 이 노래는 주체 79 1990년에 창작됐습니다. 리혜륜 작사, 리종우 작곡인 이 노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려가는 우리 민들의 생활체험을 통해서 인민사랑의 대화원을 꽃피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음없는 감사의 정을 낭만적인 정서로 표현한 특색있는 성가입니다. 가요에서는 형상적으로 세련되게 함축된 시호들을 통해서 하늘의 높이에도 바다의 깊이에도 비기지 못할 무한한 사랑으로 천만자식 모두를 안아 키우시고 가슴속 희망도 푸른 꿈도 꽃피워주시며 끝없는 사랑으로 운명 개척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는 자애로운 오보이 김종일 장군님의 위인상을 낭만에 넘쳐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요인은 오보이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의 품에 안겨 사는 우리민의 무한한 감격과 휘열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보이 장군님의 하늘같은 사랑의 세계를 뜨겁게 반영하고 있는 노래는 오늘도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 정치를 그대로 구현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온수님의 발걸음 따라 강성 국가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고 있는 우리민의 마음속에 뜨겁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순서로 노래 선군을 노래할 때를 들으시겠습니다. 이 노래는 주체 99 2010년에 창작됐습니다. 차호근 작사, 류우현 작곡인 노래는 우리 민이 바라는 선군복에 대한 감동 깊은 예술적 형상을 통해서 민족 본영의 새 역사를 펼쳐주신 절세의 애국자 김종일 장군님의 용구불멸할 흉명 업적을 가슴 뜨겁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노래의 1절에서는 이 땅에 흘러간 준엄한 권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 저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청포성 없는 격전의 나날들이 침략의 불구름, 압살의 광풍을 걷어내고 따뜻한 봄빛을 안겨준 선군에 대한 고마움의 감정이 파도마냥 세차게 일렁이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고마움으로 충만된 감정 정서를 환희의 감정으로 거조시키면서 이 땅의 부흥과 기적을 안아온 우리 당 선군 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확증으로 형상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노래 3절에서는 불패의 강국의 전원과 기상을 누리에 떨쳐주고 부강본영의 활로를 펼쳐준 선군을 승리의 기치로 은혜로운 햇빛으로 찬양하면서 선군의 기치 높이 주체조선의 본영기를 안아온 위대한 장군님을 선군 태양으로 격조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선군 위협의 모든 심혈과 노고를 다 바치신 오보이 장군님의 숭고한 위인상을 높이 칭송한 가요 선군을 노래할 때는 우리 민들에게 대려리어 누려갈 선군복을 안겨주신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감사의 노래로 부강 번영하는 조국의 하늘까지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피기어 볼까 창가에 찬소리 녹여준 선군 포근한 요람이라 말하여 볼까 이 행복 지켜준 선군 아 우리 당이 선군을 노래할 때 우리 비기면 부흥의 열매를 갖고 준 선군 만복의 열쇠라고 말하여 볼까 기적을 안아온 선군 아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